HUBS. Sports 전성시대. 지금은 스포츠 전성시대. 극적인 골인의 순간, 주심의 휘슬 소리, 확신에 찬 선수들이 외치는 포효.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지 않나요? 내가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나 몰입이 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응원석에서는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울고 웃는 스포츠가 정말 신기합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그런 감동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배구 서브 이중 동작입니다. 배구에는 포지션 폴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상대팀이 서브를 넣는 순간을 기준으로 후투위 선수들이 1번부터 6번까지 정해진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포지션 폴트 범실로 상대팀에게 한 점을 내주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경기력이 아닌 일종의 속임수로 득점을 하는 사례가 최근 국내 리그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수원 실내체육관으로 떠나봐요. 10월 26일 V리그 1라운드,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첫 매치. 오늘은 한국전력의 홈경기장, 수원 실내체육관입니다. 양 팀은 각각 6, 7위로 개막 이래 연패를 이어가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위권 탈출이 절실한 두 팀, 과연 어느 쪽이 먼저 연패를 탈출하게 될까요? 한국전력의 오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타이스와 임성진, 미들블로커 조근호와 신영석, 아포짓 서재덕, 하승우 세터와 류헤이 리베로가 선발로 나섭니다. 이어서 현대캐피탈입니다. 왼쪽에 김선호와 전광인, 오른쪽에 아흐메드, 김명관 세터와 박경민 리베로입니다. 중앙에는 페이창, 그리고 허수봉 선수는 오늘도 미들블로커로 출전합니다. 1세트 한국전력 임성진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리시브된 공, 곱게 세터에게 갑니다. 김명관 세터의 첫 선택은 국내 주포 전광인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스파이크에도 막혀버린 공, 넘어가 이번엔 타이스가 때릴 차례네요. 세게 블로커 손에 맞은 공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네, 코트 바뀝니다. 그렇게 첫 득점은 한국전력이 가져가네요. 이 모든 것들이 15초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라뇨. 스피디함, 그것이 바로 프로배구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등수 차이의 두 팀답게 경기는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서로가 돌아가며 득점을 내주는 양 팀. 1세트는 전광인의 공격이 블록아웃되며 현대캐피탈이 가져가네요. 2세트 역시 승자는 쉽게 결정되지 않는데요. 어느덧 19-21로 한국전력이 두 점 앞서가며 이번엔 하승우 세터가 서브를 넣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서브를 위해 달려가던 도중 살짝 멈칫하는 하승우 세터. 그 사이 현대캐피탈의 포지션 폴트가 발생합니다. 멈칫했던 그 시간차로 인해 아흐메즈는 서브가 들어오기 전 먼저 움직여버린 거죠. 현대캐피탈의 최태훈 감독은 타임아웃 중 서브가 들어올 때 조심하라고 선수들에게 당부하며 배구가 변질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황한 현대 선수들. 서브 전략이 한국 전력 선수들에게 기선제압의 수단이 된 건지 2세트는 한국 전력에게로 갑니다. 3세트. 13-17로 이번에는 현대캐피탈이 앞서갑니다. 김선호 선수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포지션 폴트를 이끌어내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는데요. 3세트는 현대캐피탈이 가져가며 공교롭게도 이런 서브 전략을 사용한 팀이 각자 세트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팽팽한 4세트. 그 어떤 세트 때보다 촘촘한 득점 구조를 보이며 수원체육관은 점점 열기로 뜨거워집니다. 용병 아흐메즈의 득점으로 먼저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낸 현대캐피탈. 그러나 한국전력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전력의 외국인 선수 타이스가 반격하며 2연속 듀스가 이어지는 상황. 마지막 역시 아흐메즈가 장식하며 이번에는 현대캐피탈이 세트를 가져갑니다. 세트 점수 2-2. 홈팬들과 원정팬들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열을 다해 응원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지만 마침내 타이스의 백어택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한국전력,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누군가에겐 비겁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서브 수법. 그러나 포지션 규칙을 이용해 교묘하게 상대의 실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브를 넣는 도중 갑작스럽게 시간을 끌어 상대의 포지션 폴트를 만들어내는 이 수법은 서브 이중 동작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배구 국내 및 국제룰에 의하면 전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플레이입니다. 게다가 현행 규정상 영상 판독의 대상도 아니죠. 서브 이중 동작은 지난 여름 프로 배구컵 대회에서 일본 초청팀 파나소닉이 국내 팀을 상대로 구사하며 잘 알려진 바 있는데요. 당시 이를 인상 깊게 바라본 선수들이 V리그에서도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하며 앞으로는 서브 이중 동작이 전술의 하나로 사용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특히 상대편이 이중 동작을 사용했다고 해서 똑같이 되갚아줄 것을 요구한 최태웅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당장 31일 여자부 경기를 앞둔 GS의 차상현 감독과 흥국생명의 아본단자 감독은 이에 관한 파장을 우려한 것인지 사전에 여자부 감독팀끼리 협의해 여자부 경기에서는 이중 동작을 일절 사용하지 않도록 상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해서 사용되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은 물론이고 경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장면이 다수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신사적이라는 논란이 며칠간 이어진 끝에 11월 1일 한국배구연맹은 V리그 남녀부 14개 구단 감독이 이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힙니다. 보다 나은 경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논란이 되는 지점을 빠르게 개선하려는 배구협회의 움직임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11월 2일 목요일, 오늘은 V리그 서브 이중동작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중동작, 간혹 영리한 플레이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 정당함과는 거리가 있는 플레이죠. 협의된 바처럼 국내 리그에서는 확실히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정정당당한 플레이야말로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발판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공격과 끈질긴 수비로 맞서는 플레이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려야 해 아쉽지만 스포츠 전성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윤지우, 캐스터 김준영,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UBS